얼굴이 좋아 보여. 예뻐졌다. 넌 항상 내 눈에 원래 고와 보여. 근데 오늘따라 조금 달라 보여.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. 나를 보는 눈빛이 등정에 가득 찼어.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. 괜찮은 척해서 대화 주제를 바꿔버려. 묻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넌 딱 잘라버려. 네 긴 머린 찰랑거려. 내 볼을 데리고 스쳐 지나. 뒤돌아선 곧장 가버려. 여기서 널 잡으면 웃어 지나.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죠. 살면서 넌 한두 발짝 뒤로. 이젠 내가 무섭단 건 말. 날 매치게 하는 너란 자아. I think I'm sick.